동화 한국어 버전 말과 당나귀. 아주 먼 옛날 강가에 어느 오래된 오두막에 말과 당나귀를 한 마리씩 키우는 빨래꾼이 살고 있었어. 하, 오늘 하루는 진짜 힘들었어. 정말 이제 너무 피곤하다. 너는 도대체 왜 피곤한 거야? 오늘 하루 모든 빨랫감을 나른 건 난데 말이야. 너는 고작 주인님만 태우고 다녔잖아. 아이고, 알겠어. 이제 그만 투덜대고 얼른 잠이나 자. 잘 자라고. 당나귀의 말에는 이유가 있었어. 매일 아침 빨랫꾼은 빨래가 다 된 옷들을 근처 여러 마을에 실어다 주고 새로운 빨랫감들을 갖고 돌아왔는데, 먼 길을 오가는 동안 빨랫꾼은 말을 타고 돌아다녔고 빨랫감들은 전부 당나귀의 등에만 실었으니까 말이야. 불쌍한 당나귀는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혹시 빨래 맡기실 것 있으신가요? 어, 오셔서 다행이에요. 어제 제 남동생 부부가 조카들과 함께 왔지 뭐예요. 덕분에 맡길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모두 내일까지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혹시 빨래 맡기실 것 있으신가요? 아, 헨리 씨, 제 손주들이 휴일이라고 놀러 왔거든요. 쉬지도 않고 뛰어놀더니 글쎄 옷을 잔뜩 더럽혀 놓았지 뭐예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맡길 빨랫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문제 없습니다, 부인. 모두 내일까지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빨래 맡기실 곳 있으신가요? 아, 제가 어제 집 청소를 하다 보니까 커튼을 전부 깨끗이 세탁해야 해서요. 가능하시다면 내일까지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부인. 모두 내일까지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빨래꾼은 계속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빨랫감을 모으고 또 모았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파티를 열었거나 손님들을 초대해서 빨랫감이 많았지. 빨래꾼은 그 많은 빨랫감들을 불쌍한 당나귀의 등에 실었어. 오늘은 빨랫감이 지나치게 많잖아.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당나귀 등에 균형 있게 신는다.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잘 지켜봐야겠어. 돌아가는 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빨래꾼은 평소처럼 말을 타는 대신에 당나귀의 옆에 서서 나란히 걸어갔어. 당나귀는 한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지.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힘이 풀려 넘어질까 걱정했어. 날이 점점 더 뜨거워지자 빨래꾼은 조금씩 지쳐갔지. 맙소사, 날이 이렇게 더운데 계속 걸었더니 너무 힘들고 지친다. 비록 오늘 돌아가서 할 일이 정말 많이 쌓였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겠어. 이봐, 말! 뭔데 그래? 제발, 오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조만간 내 등이 부서질 것만 같아서 그런데, 네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오늘은 주인님도 널 타고 가지 않으시니까 내 짐을 네가 좀 덜어가도 되잖아. 그래줄래? 아니, 당연히 안 되지. 내 일은 주인님을 태우는 것뿐이야. 빨랫감을 매는 건 네 몫이라고. 간단하고 명료하지. 불쌍한 당나귀, 내가 정말 미안해, 친구. 너한테 그렇게 많은 짐을 싣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말한테 그 짐을 나눠 실을 생각을 못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만 오늘은 불쌍한 당나귀한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너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난 당해도 싸, 친구. 내가 아까 이기적으로 굴지만 않았어도 네 짐을 서로 나눠 메웠을 테니까 이 짐의 반만 나르면 됐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못되게 굴어서 이 무거운 짐을 전부 혼자 메게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언제나 서로 나누는 게 낫고 그렇게 역경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일이 치우치지 않아 모든 일이 빠르게 처리될 거고 모두가 재밌고 행복할 거란다. 게으른 당나귀. 옛날 옛날에 작은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은 시장에서 물건들을 돈으로 교환했죠. 상인에게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상인은 물건이 든 자루를 당나귀 등에 싣고 시장으로 가져갔답니다. 상인은 당나귀를 정성껏 잘 돌보았어요. 상인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당나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나귀는 청결하고 건강하게 관리되었죠. 당나귀에게는 좋은 먹이가 주어졌어요. 당나귀는 젊고 튼튼했어요. 등에 자루를 많이 싣고 시장으로 걸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매우 게으르기도 했답니다. 당나귀는 결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먹고 자기를 원했죠. 다시 시장으로. 주인님은 언젠가는 하루쯤은 쉬셔야 할 텐데 나는 쉬는 날이 좋아. 아마도 주인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난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인이 하루라도 쉴 수 없다는 것을 당나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인이 시장에 가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러면 음식이 없을 테고 당나귀가 먹을 것도 없겠죠.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상인은 매일 다른 것들을 팔곤 했어요. 콩, 곡물, 채소, 향신료, 그리고 과일까지 팔았어요. 상인은 매일 당나귀를 집에서부터 걷게 했어요. 시장에 가는 날마다 강을 건너야 했죠. 상인은 강을 건널 때에는 특별히 당나귀를 챙겼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소금의 수요가 많다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아하! 조언해줘서 고마워, 친구. 어서 소금을 팔기 시작해야겠군. 곧바로 상인은 소금을 팔기 위해 12자루의 소금을 마련했어요. 자루를 6개 가져와 당나귀 등에 싣기 시작했죠. 상인은 자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나귀는 걸을 수가 없었죠. 불쌍한 녀석. 녀석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지고 있나 보구나. 한 자루 덜어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당나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상인은 등에서 자루를 하나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나귀는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인은 당나귀를 잘 보살폈지만 당나귀가 게으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상인은 막대기를 하나 꺼내어 당나귀를 훅 찔렀어요. 어서 게으름 비우지 말고. 넌 충분히 쉬었지 않느냐? 우리 시장에 가야 한다. 그날 상인은 시장에서 소금 자루를 모두 팔았어요. 어허, 내 친구 말이 옳았어. 소금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고는 상인은 매일매일 소금을 팔기 시작했어요. 상인은 자루에 소금을 채워 당나귀 등에 실었지요. 당나귀는 어떨 때엔 5자루, 또 어떨 때엔 6자루를 시장으로 날라야 했어요. 행복하진 않았지만 당나귀는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안도감이 들었어요. 상인이 소금자루를 모두 팔았기 때문에 씻고 돌아올 짐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상인이 소금 6자루를 싣고 시장으로 떠났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물의 높이가 약간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아주 천천히 걷도록 하자. 미끄러져서 이렇게 솟구치는 물속으로 빠지고 싶지는 않구나.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당나귀가 커다란 돌에 미끄러져 쿵 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 안 돼! 오! 상인은 어떻게든 당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당나귀가 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당나귀는 겁에 질렸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무엇인가 느낌이 왔어요. 대추! 자루가 아직 내 등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지? 오, 이 강에는 마법의 힘이 있구나. 대추! 대추! 당나귀가 몰랐던 사실은 바로 강에는 마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이 자루 안의 소금을 모두 녹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당나귀가 등에 짐이 없다고 느낀 이유였어요. 자루에는 이제 소금이 하나도 없었죠. 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구나. 이제 뭘 팔아야 하나. 감사하게도 내 당나귀는 다치지 않았군. 지금은 시장에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뭐라고? 등에 짐도 없고 할 일도 없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법이군. 대추! 대추! 일정을 중단한 이후로 당나귀는 하루를 모두 자신을 위해 보냈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잠을 잤죠. 당나귀는 행복했어요. 다음 날 상인이 다시 소금자루 6개를 당나귀의 등에 실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향해 걷도록 했어요. 우와,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일을 해야 하는군. 잠깐, 일을 안 할 방법이 있어. 등 위에 있는 짐을 줄이고 집으로 돌아올 방법이. 어제처럼 물에는 마법의 힘이 있잖아. 분명히 날 다시 도와줄 거야. 당나귀의 속셈도 모른 채 상인은 시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강에 다다르자 당나귀가 한 발 앞서 걸었어요. 그리고 상인이 당나귀를 멈춰 세우기도 전에 당나귀는 넘어졌었던 그곳에 주저앉았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멍청한 녀석! 일어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소금은 물속으로 또다시 녹아버렸죠. 짐이 없어진 당나귀는 이제 행복했답니다. 됐어! 짐도 없고 할 일도 없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잠깐만, 이 당나귀 녀석이 일부러 물속으로 주저앉은 건가? 정말 게으른 녀석이군. 열심히 돌봐주었더니 나에게 이런 식으로 갚는구나. 집으로 데리고 가자.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 당나귀는 일을 안 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다음날 아침 상인은 당나귀의 등에 자루를 8개 실었어요. 하지만 당나귀는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8자루군. 하지만 어째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문제야?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등에 싣게 하지 뭐. 어쨌든 난 시장에 가지 않을 거니까. 텐추! 상인은 조용히 당나귀를 강가로 끌고 갔어요. 여기 마법이 있네. 강을 건너다가 당나귀는 같은 곳에서 또다시 미끄러져 물속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상인이 당나귀를 끌어올리지 않았죠. 당나귀가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갑자기 안 돼! 내 등! 이게 무슨 일이지? 등이 왜 이렇게 무거워? 대추! 상인은 똑똑한 남자였어요. 또다시 당나귀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 등에 소금 대신 목화를 실었던 것이었어요. 당나귀가 물에 주저앉자 목화는 물을 흡수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날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다. 이제 넌 시장으로 걸어가야만 해. 그리고 이 8자루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안 돼요. 대주, 이건 정말 무겁단 말이에요. 내 등! 당나귀는 물이 결코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나귀는 무거운 목화자루 8개를 시장으로 나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로 당나귀는 감히 다시는 물속에서 앉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